어떤 집 담장 너머로 흰 목련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일까요? 꽃봉우리가 마치 곪아서 부풀어오른 종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봄은 늘 살랑살랑 연분홍 치마를 펄럭거리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가늘게 끙끙 앓으면서 오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약을 쓰기보다는요, 마음껏 끙끙 앓아버리거나 잘 곪아서 시원하게 탁 터져버리는 그런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불어라 봄바람 중에서 김연아가 부른 사랑해봐요. 오늘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왜 김정은 씨가 주연하는 영화들에서 영화 음악은, 보컬은 그의 테마는 늘 이런 느낌일까요? 김정은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죠.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랑살랑 그가 닿는 곳마다 남자들이 한번 뒤를 싹 돌아보고 웃음이 살짝 피어나고 그리고 뭔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고 보면 이 김정은 씨를 주인공으로 잘 썼어요. 예, 어떤 봄바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화장의 테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봄이 있잖아요. 참 묘한 계절이에요. 아이, 사실 그러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묘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봄은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깨어일으키는 힘이 있잖아요. 모든 감정, 모든 감각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끙끙 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정말 믿는 게 있는데 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고민도 그렇고 정말 어떠한 문제도 그렇고요. 알아야 됩니다. 앓을 대로 앓고 나야지 그 다음에 진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주제 바로 봄입니다. 자, 봄바람이 불어오는 FM 영화음악의 주소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주소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도 봄 노래예요. 사실 이 곡이 삽입된 영화는 공포 영화지만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이소정이 부르는 Spring is Here, 조성우의 영화음악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들어보죠. 여러분, 얼마 전부터 가려움증 같은 거 온몸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몸속의 작은 세포들 하나하나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좀 간지러운 느낌. 네, 맞습니다. 봄이 어느덧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아파트 담장을 따라 피어난 노란 개나리, 어느 집들에 고고하게 피어있는 목련, 이 모두들 다 우리에게 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계절의 나팔수들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곳만큼 봄 기운이 물씬 풍겨나오는 곳도 없을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요. 자, 이와이 순지 감독의 4월 이야기는 이 설레는 봄 캠퍼스의 풍경을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미묘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색한 과 동기들과의 첫 인사, 선배들과의 첫 대면, 어떤 서클에 가입할까, 무슨 수업을 들을까, 이렇게 즐거운 고민에 빠진 신입생들. 영화 속에서 눈처럼 내리던 연분 홍빛의 벚꽃, 이 꽃과 함께 이들 신입생들의 설레는 마음은 더욱더 화사하게 채색되어 가죠. 청취자 손우정 씨는 영화 초반에 두꺼운 스웨터 속에 몸을 숨긴 우즈키, 그녀가 그러니까 봄의 새로움보다는 겨울의 어떤 굳건함을 닮아있던 이 주인공이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봄비와 함께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4월 이야기, 이와이순지 감독의 4월 이야기 중에서 클래식의 연주로 봄의 온도 들어갔습니다. 봄의 어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일단 보다라는 말의 어간 보에다가 전미사인 미음이 붙어서 봄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햇볕을 뜻하는 옛말 봇, 여기에 전미사 옴이 붙어서 이렇게 봄이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런가 하면 봄을 나타내는 한자어 춘을 보면요, 그 날일자 위에다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여하튼 그 햇볕을 받아서 풀이 돋아나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고 해요, 그 한자어가. 그러고 보면 이 어원부터 그렇고 글자의 모양도 그렇고요, 봄은 그 하루가 다르게 그 눈부심이 더해가는 햇살,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돋아나는 만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새로움과 싱그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봄을 뜻하는 영어도 그렇잖아요. Spring. 마른 대지를 뚫고 뭔가 퐁퐁 튀어나오는 느낌. 자, 이런 봄의 기운은 영화에서 아주 자주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비유로 쓰이곤 해요. 목욕고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박모그레시 4월의 노래, 또 슈베르트의 가곡, 그리고 강서구와 이미숙의 풋풋했던 젊은 날을 볼 수 있었던 영화, 바로 겨울나그네인데요. 이 영화는 음대생인 다혜와 의대생 민우의,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촌스러운 하지만 운명적인 그런 만남으로 시작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닥치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 사이에서 분수처럼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던 그 악보뭉치. 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심장은 따스한 기운으로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월드 영화 탐험 오늘 주제 봄입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연화알 중에서 베토벤의 봄의 소나타 중 1악장 알레그로였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많은 분들 이 책 읽으셨죠? 여기에는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하는 대사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너무 좋아 미도리 봄철의 곰만큼 벨벳같이 털이 부드럽고 눈이 똘망똘망한 새끼곰 이 새끼곰과 클로버가 무성한 봄날의 언덕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온종일 노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 바로 이 이야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용희 감독의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이 영화는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었을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좀 따뜻하고 귀여운 그런 사랑을 그려냈던 영화였죠. 뭐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정 만화 같은 로맨틱한 사랑이 찾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너무 좋아 겨울잠을 깬 귀여운 봄날의 곰처럼 참 프로포즈도 이 정도면 너무 너무 생생하면서 귀엽잖아요. 이런 프로포즈 거절하기라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참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사랑의 순간도 이런 봄날도 청취자 박병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변할까 생각했던 사랑도 변하고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올 거라던 알뜰한 맹세도 언젠가는 가버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을 잡으세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바보도 없을 테니까요. 자, 영화 곰나라의 봄을 좋아하세요 중에서 이 곡 들어보죠. 유희열이 부릅니다. 느끼한 환생. 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다발 사주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것예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울산 사운드트랙에서 유희열이 부르는 느끼한 환생 들어봤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 영화는 정말 제목 그대로 영화 속에서 계절이 늘 순환을 거듭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봄도 늘 같은 봄일 수는 없습니다. 늘 다른 봄이죠. 말장난 같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전달해 주는데요. 같지만 또 새로운 계절. 이 계절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난해 봄의 우리가 아니지요. 라스 본 트리에의 도그빌도 봄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 도그빌에 나타난 그레이스 니콜 키드만은 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2주 동안 시험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2주간의 첫날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계절, 밝고 희망적인 생각이 충만한 계절, 그리고 땀 흘리는 노동이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에 그레이스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봄의 첫날은 고통의 시작이죠.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들의 씨를 뿌리는 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악의 씨를 마음속 깊은 곳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이 악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그레이스에게 고통의 열매를 안겨주죠. 영화 도그빌은 그레이스 니콜 키드만이 등장하는 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영화에서 봄을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악의 씨를 품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연의 순리라는 듯 영화는 아주 매정하게 눈도 다 녹아버린 겨울의 끝자락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봄은요, 이 계절은 누구에게나 따사로울 수 있지만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나쁜 선택에는 험난한 겨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교훈을 말하려는 듯 그렇게 도그빌은 봄의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영화였다. 청취자 장성권 씨 이렇게 꽤나 긴 이야기를 올려주셨네요. Saigon, American. Standing right from the picture window, she finds a slinking back up on me. Because as he passes, I've got my sting. Hitting my bitch, taking the pain. Put the freak and the strife all for nothing. This is a step and cuts his hand. Showing nothing, it's feels like the sun. She cries, where above top is here, it was gone. She wants a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She wants a young American. All right. Well, she wants a young American. All the way from Washington. Her breadwinner begs off the bottom of the globe. Live for just these 20 years. Do it. Have to die for the 50 more. All right. She wants a young American. 영화 도구빌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때 흘러나오던 곡이죠. 그 사진들과 함께 이 곡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쓰였는데요. 데이비드 보위의 Young Americans였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봄입니다. 사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자연의 섭리지만 진짜 봄은 예, 진짜 봄을 맞이하는 것은 각자의 의지와 함께 시기나 의미나 다 달라지겠죠. 1968년 4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 이 바츨라프 광장은 거대한 인파로 뒤덮입니다. 초기의 이상은 다 잃어버린 얼어붙은 공산체제, 여기서부터 녹아내린 자유의 물결. 이 사건을 우리는 프라하의 봄이라고 부르죠. 사실 필립 카프만 감독의 영화 프라하의 봄 원제는 밀란 쿤데라의 원작 소설 그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프라하의 봄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그 사건의 그 봄의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프라하의 봄을 필두로 해서 소련의 무력 개입, 망명과 귀환으로 이어지는 그 정치적, 사회적인 격동기 속에 놓인 젊은 남녀들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겪게 되는 존재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 프라하의 봄. 사실 원작을 얼마나 충실하게 스크린으로 옮겨왔는지 이런 평가들은 다 떠나서 일단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줄리엣 비노슈의 열정적인 연기만으로도 잊기 힘든 영화였죠. 또 이 노래도요. 말타 쿠비소바가 부르는 헤이 주드, 프라하의 봄 중에서 들어봅니다. 헤이 주드 소다트 플라쉬 어찌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말타 쿠비소바의 헤이 주드 들어봤습니다. 자, 청취자와 함께하는 FM 영화 음악의 키워드 영화 탐험. 이번 주 주제 봄입니다. 청취자 이진호 씨는 봄과 관련해서 김소영 감독의 하늘색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영화 하늘색 고향은 이진호 씨가 영화를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준, 큰 의미로 다가온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려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할린 교포들, 하지만 그들이 잊지 않고 부르던 영화 전체에 걸쳐서 바이올린 연주로 흐르던 고향의 봄은, 아름다운 고향의 봄을 다시 볼 수 없었던 이민 1세대의 염원이 자식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서 한동안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지은 감독의 단편 영화 봄산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봄날 인적 없는 산길을 오르고 있는 한 모녀의 모습을 카메라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봄산을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은 소풍길의 설렘이라든지 어떤 꽃놀이의 흥겨운 기분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중년의 어머니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딸, 이들 등에는 관이 들려 있었거든요. 평생 그들을 올감해 왔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관. 살아생전에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죽어서는 군사작전 지역인 어느 산 기슭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뜬 남자. 자, 그렇게 그는 죽어서까지 모녀에게 큰 짐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녀가 산을 오르는 도중에 관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아버지의 남편의 시신만을 겨우 옮깁니다. 그렇게 남자를 묻고 내려오는 이 두 여자의 뒷모습은 마치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 네, 짧지만 누구나 들어도 친근하고 또 아련한 느낌을 주는 곡이죠. 영화 아름다운 시절 중에서 골랐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어요.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봄이었는데요. 참, 이 키워드 영화탐험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들 정말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글을 어느 말까지를 다 옮겨야 될까 고민할 정도인데, 이번에 심지어 청취자 이세용 씨는 봄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영화가 뭐가 있나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 영화도 떠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대요. 그러다가 순간 일마즈 기니 감독의 요리라는 영화가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봐서 기억이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득하다는 것, 그리고 영화 속의 재소자들이 받았던 일주일의 그 꿈같은 휴가가 그들에게는 봄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아, 상당히 짜맞춘 듯 하지만 이세영 씨 그래도 사연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 백은하 씨가 노력상을 주고 싶답니다. 피는 날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하셨죠? 대구 동구 신천동의 이형석 씨. 잘 들으셨습니까? 봄날은 간다 중에서 김유나가 부른 봄날은 간다 였어요.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봄. 자,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요, 거짓말입니다. 예, 다음 주 키워드 영화탐험을 하는 날이 바로 만우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거짓말과 관련된 많은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영화들 올려주시고요. 참 마침 어제 그 필름2.0의 이지은 편집장이 미처 전하지 못한 이번 주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영화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프랑스 아방가르드 회고전이 있거든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3월 27일 토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까지 장 비고, 장 꼭두, 그리고 장 앱스텐 감독, 그야말로 프랑스의 장 트리오, 그들의 대표작 18편이 상영이 되는데, 영화 책에서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그들의 이름을 혹은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기회예요. 192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실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아방가르드라는 말의 그 어원이 그거잖아요. 그 전투에서 맨 앞에서 몸을 던지는 그 돌격대들, 그만큼 시대의 정신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1920년대의 그 시대에 앞서가는 그들의 영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 앱스테인의 작품은 어셔가의 몰락, 장 비고는 품행자를 비롯한 그 전작 네 편을 모두 볼 수 있고요. 장 꼭도 우리가 음악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전엔 TV에서도 꽤 방영을 했었는데 올페 그리고 시인의 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말고 새로운 영화들 만나시기 바라면서요.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